이제 드디어 여리고성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걸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를 이제 함락을 해야 되는데, 이 강만 건너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되지만 또 장벽이 계속 생기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이것만 끝나면, 근데 그것을 헤쳐나가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여기에 두신 이유는 이것만 하면 다른 것들은 쉽다. 제일 어려운 고난도의 그 여리고성의 문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이제 그거를 지금 해결하게 하는 거죠. 이 여리고성은 상당히 튼튼한 성입니다. 올브라이트 박사님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여리고성을 발굴을 했어요. 발굴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튼튼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거의 6천년에서 8천년 전 사이에 지었던 여리고성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이렇게 이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세워진 도시로 알고, 또 가장 오래된 이 성벽인데 두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크게 있고 중간에 또 있고 두 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 안쪽에는 또 훈련된 군사들, 이 요즘도 이제 TV 같은 거 보시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보면 코가 막 우리보다 두 배는 높고 길죠. 키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상당히 커요. 이런 이 거의 180, 190 되는 또 2m 되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고 훈련도 잘 돼 있어요. 전쟁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 뭐 역사상으로는 뭐 우리 기독교 역사보다도 이제 세계사 속에서 가장 철기를 먼저 쓴 민족은 히타이트족이라고 합니다. 히타이트족이 철기를 가장 먼저 했는데, 히타이트가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민족은 상당히 이 무기도 많고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투가 지금 앞에 딱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지? 도대체 안 되는 그런 이 전쟁 앞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격파하고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앞으로 세워놓으시고 이제 그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상과 역대상을 읽어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였다, 내 손에 붙였다, 블레셋 군대를 내 손에 붙였다, 붙였다는 건 뭔가요? 내가 승리하리라.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이미 내가 이긴 거야. 그러니까 쳐들어가. 내가 이긴 거야 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작전 명령을 해주고 계세요. 작전. 지금 우리 인생에도 우리 길을 가로막는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고, 뭐 사업하려고 하면 막 장벽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뭔가 하면, 내가 그것을 이길 거야, 너는 그것을 해낼 거야 하는 그 선포의 말씀들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무수하게 약속으로 던져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걸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리고 성문만 바라보고 성벽 바라보면서 안 돼 안 돼 하고 있으면 그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주시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작전 지시를 하는데 그대로 하라. 그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6개월을 살았고 이제 앞으로 6개월을 살고 또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점점 많은 사역들을 이제 감당해 가야 되는데, 이런 이제 장벽들이 다가올 때 그럼 어떤 작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여리고성 함락 작전대로 하면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여리고성 함락 작전, 이것을 우리가 좀 배워보자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작전 명령이 뭔가 하면 침묵 작전이라고 해요. 침묵 작전. 10절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또 너희는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돌아라. 이 침묵 작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신 그 작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 도대체 왜 이러시나 하나님. 우리 입을 막으시고 뭘 하시려고.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전쟁. 지금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두 지파 반은 지금 가족들이 있고 나머지 이제 아홉 지파 반 여기 온 것이고 지금 여기서 이 여리고성을 치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요단강 건너서 이 동편에 살아야 되는데 이 왜 그러냐면 이 여리고성은 동서를 가로막고 있어서 여기를 지나가야 서쪽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또 북쪽으로는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길 치지 않으면 북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요지이기 때문에 그거 급소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점령을 할 때 무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귀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우리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혜로 하는 게 아니다. 침묵으로 하라. 침묵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수한 전쟁이 있는데 그걸 다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5장에 보면 13절부터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자, 이 여리고에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고 들고 딱 여호수아 앞에 서 있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내가 천사장이야.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의 장이야. 그때 이 여호수아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네발의 신을 벗어. 여긴 거룩한 곳이야. 그 말씀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 전쟁은 내가 한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에 쳐들어가서 지금 전쟁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사장이 와가지고 칼을 들고 지금 전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는 그걸 이미 보여주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무수한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나 우리의 마음 속에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금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나 앞장서서 지금 뭔가를 해결해 가시다 이걸 우리의 마음에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입 다물어 그리고 봐야 될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바라보라. 그리고 들어야 될 게 뭐예요? 나팔 소리를 들어. 이 나팔 소리는 여기 보면 5절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여기 울려 분다 이거를 이 신명기 10장 5절에 민수기 10장 5절에 나팔의 구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전쟁 나팔 소리입니다. 딴딴딴딴딴 이거를 계속 길게 부는 길. 전쟁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투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전투를 하시는 그리고 법궤를 바라보면서 뒤따라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은 입 다물고 따라오라.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전쟁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 다물지 말라고 그냥 니들 얘기하는 대로 하라고 그랬으면 몇몇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전쟁이란 말이야. 뭐 이거 100번 돈다고 무너질 거야. 뭐 이렇게 한두 명이 얘기하면 다른 사람도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한 며칠 돌다가 그만 두지 뭐. 그럼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합니다. 입 밖에 내지.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바로 이런 걸 배워야 돼.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이거 안 돼. 왜 이런 걸 해야 돼. 이렇게 한두 사람이 얘기하면 그 일은 안 됩니다. 하나님만 못해요. 그래서 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회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만장일치제로 가는 게 중요해요. 한두 사람이 나는 죽어도 그거 반대한다 이렇게 되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거를 했을 때 이분이 다른 사람 계속 동의해가지고 결국 반 나눠져요. 근데 교회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하라실 때 그냥 입을 다물고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따라가 보면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십니까? 영적 전쟁이거든요. 교회 일도 영적 전쟁이고 우리 가정 일도 영적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을 내가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안 돼. 그건 내가 해야 되잖아요. 누가 당신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해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라니까. 지금 내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내 뒤를 따라오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다가 대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여기서는 방언한다고 그러고 여기 예언한다고 그러고 여기 뭐 다 은사 있다고 막 교회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그럴 때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잠잠하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지키소서. 그래서 엄청난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혔을 때 여리고성과 같은 그 단단히 닫혀있는 그 문을 바라보고 성을 바라볼 때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침묵훈련. 침묵훈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하죠. 침묵함으로 인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다물고 지금 돌고 있어요. 하루 돌았는데 아무 일 없어요. 이틀 돌아도 아무 일이 없어요. 한 3, 4일 됐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도 돌아야 되는가? 그래도 돌아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돌아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침묵하고 돌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원망, 불평하다 죽었어요. 떠들다가 죽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다가 다 죽었어요.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자. 나머지는 다 노!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니들이 얘기한 대로 이 광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래 니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은 다 죽어라.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20살 미만 또 새로 태어난 60살 이하의 이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죽는 걸 압니다. 그 신앙의 성숙도가 있고 온 거예요. 자기들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입을 다물라 그럴 때 야 우리 입 다물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죽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 한 사람도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여호와의 법궤가 걸어가는 것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의 전쟁을 지금 상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됐는데 저 안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뭐 칼들 들고 이것들 오면 어떻게 요리를 하고 어떻게 죽일까 막 이랬는데 첫날이 됐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돌기만 해. 저것들 왜 이래? 둘째 날은 쳐들어올 거야. 준비해. 돌기만 해. 뭐 셋째 날 또 돌아요. 넷째 날 또 돌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돌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돌아. 어지러워졌어요. 마음이 돌아나. 큰일 났다. 얘네들 왜 이러는 거야? 7일째까지 도는데 막 자기들도 도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 무기 별로 없습니다. 뭐 주먹으로 가져갔겠죠. 뭐 돌. 근데 안에 있는 그 여리고에 있는 군사들 훈련되고 무기 좋은 사람들이요. 꼼짝 못하고 그냥 다 당합니다. 왜 당해요? 다 돌아서. 밖에서 침묵하면서 돌았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겁을 다 먹고 13바퀴 돈 그때 다 죽었어요. 이미 반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치면 죽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지 하나님 내 말 좀 들으세요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이 시대에 적어도 세 가지는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 소음,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다 서로 얘기하려고. 또 하나는 조급함. 안 되면 막 너무 급해요. 빨리 해야 돼. 빨리. 또 하나는 군중심리. 남이 하면 막 따라가면.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서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다 자기 얘기합니다. 정치인들 다 자기 얘기만 해요. 뭐 대통령이 뭐 하다 그러면 다 반대. 그래도 리더가 한다 그러면 한번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뭐 경제 지도자가 뭐 하자 그러면 다 반대. 그리고 조급해요. 뭐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 지금 해야지. 막 싸웁니다. 군중심리. 누가 하면 막 다 따라가요. 뭐 광우병 무슨 뭐 이런 막 데모할 때 기자가 뭐라고 왜 광우병 데모 왜 하죠? 몰라요 하여튼 하는 거예요. 몰라요 하여튼 하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이유도 없어요. 사탄은 지금 이걸 이용한. 우리가 군중심리에 휩쓸리거나 조급함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 세상의 소리를 귀를 기르고 막 너무 많이 막 시끄럽게 하면 사탄은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잠해야 됩니다. 침묵해야 됩니다.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잘 듣는 게 필요하죠.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하소연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망 불평하고 이거는 방법이 아니라고. 고난이 다가오면 방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펴놓고 시편을 읽어보시고 고난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지금 어떤 일을 지금 이뤄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주여 이게 뭡니까 하고 원망 불평하면 끝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부르짖고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침묵작전이라고요. 침묵작전. 자, 두 번째는 순종작전이에요. 순종작전. 성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냥 돌아요. 그냥 돌아. 그냥 계속 돌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 돌아. 앞에 무장한 사람들 앞에 세우고 법궤 나팔 소리 들으면서 법궤 뒤따라가고 나머지 뒤따라서 그냥 돌아. 그러면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뭐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에는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뭐 과학적으로 안 맞아도 그냥 아멘 하는 사람에게 축복이지 뭐 이래 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승리가 없어요. 그 문제에 그냥 치여서 사는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가 그랬어요.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온전한 상황.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13바퀴 돌라면 끝까지 돌아야 됩니다. 한 2, 3일 돌았는데 아무 이상이 안 일어나요. 그럼 그만두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12바퀴까지 돌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13바퀴 끝까지 돌아야 돼. 끝까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장군이 있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고 만나주지도 않고 게하시라는 종에게 요단강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그래. 해답이 그거예요. 야 이게 그래도 대국에서 장군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이게 뭐야. 아, 그때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화를 내고. 근데 충성스러운 종이 신하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죠.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이 말도 안 돼요. 그러나 한번 해보지. 하나님은 한번 해보지 그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 나만이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건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여섯 번 씻고 아무 일도 없어요. 에이 뭐야 그런 나왔으면 그냥 문둥병으로 죽었을 텐데 온전하게 일곱 번까지 가는 거죠. 일곱 번 도르라, 일곱 번 씻으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7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일곱 번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가장 완벽한 무기는 뭔가? 순종의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여기에 문제 해결 방법을 이미 다 여기다 기록해 놓으셔서 야 여기 해답을 다 줬는데 또 뭘 요구하니 뭘 요구하니 그럴 때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파야 돼.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딱 와닿을 때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칼이나 창이나 무기나 지혜나 작전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가시는 거죠. 지금 장면을 보면 아마 이 안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 보면 뭐 같아요? 꼭 다 바보들 같아요. 바보들의 행진. 쟤네들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순종.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다 바보 같아요. 저것들은 왜 성경대로만 살려고.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게 바보 같아도 그게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작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 다음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완벽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에 문제가 더 많아요. 박사교회가 잘 될 것 같죠? 잘 안 됩니다. 제일 힘든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은퇴교회, 은퇴 목사들 모인 교회. 다 똑똑해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사실 본교회 가서 애매하고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 가시죠 그래요 목사님들이. 부담되거든요. 여기 목사님이 은퇴한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면 설교하면 야 뭐 흠 잡을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갈 데가 없어 이제 목사님 은퇴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모이면 다 잘났대요. 야 그거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다 흩어집니다. 은퇴교회 목사님들이 보통 모였다가 얼마 안 되고 다 흩어져요. 왜래요? 똑똑해서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또 어떤 집단은 다 분쟁이 너무 심해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순종의 사람을 요구해요. 똑똑해도 순종하면 그게 최고죠. 바보 같은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승리, 10%의 행복이 옵니다. 100% 순종하면 100%의 승리가 있고 100%의 행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100%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광경을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안겨주었어요. 이제 우리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순종의 응답의 최고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최고의 작전임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여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작전인가? 믿음 작전이에요. 믿음 작전. 너무 쉽죠? 그런데 어려워요. 침묵작전 안 쉬워요. 순종 안 쉬워요. 믿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요구하세요. 자, 20절 보면 그래요.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이 무너졌어요. 이게 왜 무너졌을까? 오래돼서 금이 가서 무너졌을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무기를 가지고 하는가? 믿음의 무기라고 해요. 믿음의 무기. 믿음의 무기는 세상을 정복을 하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믿음이 없이는 다른 거 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함성을 막 지를 때 믿음의 소리, 믿음의 소리. 야,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 소리 안 지르면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지리라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걸 믿고 소리 질러서 무너진 거예요. 근데 만일 안 소리를 안 냈으면 안 무너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두루 다님의 성이 무너졌다 그래서 믿음으로 갔더니 무너졌다. 믿음으로 한 거죠. 성 주위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도 그렇게 해라. 믿음 작전으로 한 것이죠. 돌을 던져서 아니면 망치로 깨가지고 아니면 밀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와 그랬어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올바라이트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여리고성을 발굴했을 때 보니까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고 조각조각 무너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굴 다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큰 조각조각들이 그냥 고르르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냥 이렇게 무너졌으면 아 이게 오래돼가지고 지반이 좀 얕어졌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하셨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로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로 바로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다. 무기가 아니고 작전이 아니고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성경의 원리는 똑같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으로 또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면 저주.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 내 믿음 생활에서 이 믿음이 빠지면 지푸라기 인생인데 내 믿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가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 뭔가 좀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뭐 좀 해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그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아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시지만 그의 믿음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이 무너지고 믿음이 귀신이 나고 믿음으로 병이 고쳐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했습니다. 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소리를 들면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내가 하나하나 내가 믿나 안 믿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지만 마지막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해결자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맡게 되는 그분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이 분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티핑 포인트가 뭔가 하면 바위 같은 데나 뭐 땅에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집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면 나중에 이 구멍이 납니다. 그거를 티핑 포인트. 이 티핑 포인트 현상이 어디서 드는? 티핑 포인트가 뭐냐면 물방울 하나는 약해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죠. 그럼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부족해 보여요. 반복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점이 있어요. 이 미국의 유명한 이 신발 회사가 허시파피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94년에 부도가 날 지경이에요. 그 해에 4만 켤레 팔았어요. 그 큰 회사가. 그래서 문 닫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뉴욕에 가면 재고 신발들만 모아서 파는 게 소호라고 하는 상가가 있는데 재고 물품들인데 거기서 소호에서 이 허시파피 신발들을 재고를 갖다가 이제 팔았어요. 근데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보더니 신발이 괜찮아 보여. 그래서 신어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막 났어요. 광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후에 문 닫으려고 광고도 다 줄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 몇 명에서 그 신발을 한둘씩 한둘씩 한둘씩 샀는데 그해 43만 켤레를 팔았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이거를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믿는데 야, 내 믿음이 형편없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믿고 내일 믿고 모레 믿고 계속 믿어가면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받으세요. 그 반복되는 단순한 그 작은 믿음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우리에게 있는 이 장애물들이 단순히 깨진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티핑 포인트가 오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거나 낙심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 이게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반복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반복을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한순간에 딱 임하니까 그냥 깨졌더라. 우리의 삶에도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장애물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파보십시오. 이 안에 해법이 다 들어있어요. 침묵하시면서,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헤쳐나가 보십시오. 그런 우리 앞에 하나님의 해결해 하심, 또 도와주심이 있어서 우리가 승리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도 잘 헤쳐가시면서 영적 승리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또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